헷갈리게 만들어. 너는 모르겠어. 너 내 마음은 널 향해 뛰는데 너 무슨 마음인지 알 수 없어. 너 아무것도 못한 채 네 앞에서 정말 나 혼자 미치겠어. 눈만 나면 주위엔 맴돌고 하루처럼 널 보면 날 미소 짓게 해. 어떻게 해 너무 급해 내 생각을 오늘도 내 머린 복잡해. 너를 기다리는 이 시간 이제 내가 좀 더 나가야 되는지 나 자꾸 막상 멈춰진 듯한 시간 홀로 그리움만 커져가. 너는 아는지 모르는지 날 망설이게 해. Girl 해줄 말이 많아. Ay, 너의 앞에 설 때마다 에이, 난 굳어여대 뱉지 못한 말 오늘은 넘기지 못할 것 같아. Yeah, yeah. 자석의 원리처럼 너는 빼려 난 더할게 늘 너의 곁에. 이제라도 내 맘 알겠다면 내 품 안에 안기면 정말 나 혼자 미치겠어. 틈만 나면 주위를 맴돌고 버릇처럼 널 보면 날 미소 짓게 해. 어떻게 해 이런 내 맘이 너무 급해. 내가 좀 더 나가가도 되는지 나 자꾸 맘상 멈춰진 듯한 시간 홀로 그리움만 커져가. 너는 나는지 모르는지 날 망설이게 해. Girl 기다리는 이 시간 이제 내가 좀 더 다가가 말을 걸어 급하진 않게 천천히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여태 기다려왔으니까 너의 곁에 있는 이 순간에 수많은 상상 속의 중심에 조그만 너의 장난에도 자꾸만 내 심장은 멈출 줄 몰라. 이제 너의 두 눈을 쳐다보며 함께 이 길을 걷고 싶어. 그리움만 커져가. 너는 아는지 모르는지 날 망설이게